흐린 새벽에 어느 이른 봄날에 이런 나를 찾아온 좋은 기억 어느 늦은 저녁에 어느 늦은 겨울에 이런 나를 찾아온 너의 추억 그대 그리워 밤을 지새네 가슴 시린이 내 맘 느려서 할까 그대 그리워 맘 네가 알리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안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나를 사랑한 내가 사랑한 그대 어디에 내 작은 가슴에 싶다고